된 채 낯선 그 향기에 혼인 듯 오지 않는 너에게 난 오늘도 설레어 네 방에 갇힌 채 저 사이에 파고든 내게 한숨에 날 삼킨 poison 날 향해 조여오는 needle and a dread 감막을 필요도 없게 낯선 그 향기에 혼인 듯 오지 않는 너에게 난 오늘도 설레어 네 방에 갇힌 채 네 숨결에 난 잊지 못할 pleasure You got me every minute after hour After hour oh. You got me every minute after hour 네 숨결에 난 feeling like a coward You got me every minute after hour After hour Give it to me like